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유학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학할 수 있는 길들을 알아보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셨던 우리 이미영 실장님, 코코스 유학원에 우리 이미영 실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아쉽게도 우리 이미영 실장님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이제 준비가 되시면 또 오시겠지만 이제 출장이 좀 길어가지고 이번에 일단 장문간 쉬시기로 했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만일에 살리 주님 안녕하세요, 이명희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많이 서운하겠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 저도 많이 좀 서운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정들었는데 이 스튜디오가 좀 아쉽네요. 다음에 또 뭐 출장이 워낙 있으시니까 네. 길게 있다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네.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오늘은 약학 테크니션에서 말을 하겠다고 저번에 한번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쉽게 하면 약학하면 약사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 거죠 이게? 네, 이게 그 사실은 저희 교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직업군인데 현지에서는 좀 그래도 추천해드릴 만한 또 직업군이기도 해요. 한국에서 약국은 이제 약사들이 그 해당 약국의 오너잖아요. 그리고 환자들 관리 상담하고 병원의 뭐 처방전 등을 다루는 일들을 대부분 약사가 처리를 하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많은 약국들이 커뮤니티 약국의 형태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약사뿐만 아니라 약사의 관리 아래에 그 공인 약학 테크니션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약사가 하는 일을 뉴질랜드에서는 약사와 약학 테크니션이 나누어서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많이 생소하시죠? 네, 이거 좀 구별이 좀 돼야 되는 그렇죠. 직업인 것 같네요. 한국 약사들은 한국 환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는 등의 업무가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그게 이제 약학 테크니션에 대해서 약학 테크니션들이 그 일을 하고 그 업무 자체가 약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네. 제조까지도 그리고 약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약사 테크니션이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사의 보조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라디오 방송에서 약학 테크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제 지인 중에 약사인 지인한테 오늘 전화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지금 현실이 좀 반영이 되는지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현재 지금 약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약사 한 명당 두 명의 약학 테크니션하고 같이 보통 일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네. 많이 하네요. 네네네. 우리 한국인들이 진출한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하고요. 굉장히 좀 잡도 많이 있는 편이라고 추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잡이 많다는 얘기는 취업률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취업률은 이제 제가 취업률 얘기할 때는 조금 좀 머뭇머뭇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취업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좀 상대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 뉴질랜드에서 나온 공인 자료에만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나라 그 노동부 자료에 뉴질랜드의 약학 테크니션 수가 약 1,500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1,500명도 이제 그 공인 약학 테크니션들이 제약회사로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사들의 숫자가 약 3,000명 있는 거에 비해서 좀 굉장히 숫자가 적은 편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사 한 명당 한 명에서 두 명, 많게는 세 명까지도 약학 테크니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모자라죠. 그래서 실제로 그 nzcareers.govt.nz이라는 그런 공인된 오피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뉴질랜드 공인 약학 테크니션의 취업 기회가 굿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약학 테크니션이 네. 이제 저희 사회가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네. 이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역량을 제대로 받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뭐 의료나 복지 관련 직업이 굉장히 좀 점점 더 필요하게 되지 않나 싶고 그 간병인이라든가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은 당연히 지금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 그런 그 복지 관련, 의료 복지 관련 그런 쪽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통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뉴질랜드의 또 정부에서 만든 그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뉴질랜드가 1950년부터 2016년까지 그 고령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게 라디오라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우리 진행자님한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뉴질랜드 수명이 지난 50년간 약 10년이 연장돼요. 네, 네 연장돼요. 네. 네. 그리고 그 지난 30년간 뉴질랜드 고령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 고령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에 대한 통계가 이렇게 차트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 약학 테크니션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쪽의 부족 현상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 강변이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죠.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죠. 뉴질랜드도 역시 그런 관계가 이제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약학이나 이런 게. 네. 이제 이렇게 막 많이 이제 준비하시고 통계를 준비하시고 네. 하시는데 네네네. 예,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전달하시고 있어 진짜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네. 하시는데 조금 천천히 네. 네. 그동안 많이 달려오셨으니까 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네, 다음 네.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뉴질랜드 사회에서도 이런 약학 테크니션이 이제 관계가 있다, 많이 이제 전망이 좋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아니 갑자기 이제 네. 궁금한 질문이 그럼 네. 이렇게 약학 테크니션이 뭐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코코스도 네. 우리 이미영 실장님 유학원 하시잖아요. 네네네. 유학원도 고령 이런 이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할 건데 이 약학 테크니션 연결돼 가지고도 이렇게 같이 경영해 가지고 유학을 진행하나 이민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약학 테크니션이 청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 이유가 같아요. 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네. 드리면 약학 테크니션 과를 운영하는 학과 학교가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픈, 아, 두 개밖에 없어요. 오픈 컬리지하고 그 ANZ라고 아카데미 오브 뉴질랜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학교들이 다 유학생을 받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작년 10월부터 ANZ라는 학교가 유학생을 받기 시작하면서 약학 테크니션이 왜냐면 이제 유학생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이 나라에서도 좀 부족함을 실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인력을 부족한 거를 채워주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2년 이게 약사 같은 경우는 4년 학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약학 테크니션은 2년간의 디플로마 학위로 약학 테크니션이 될 수 있고 이 약학 테크니션이 되기 위한 별도의 뭐 회계사나 이런 것들처럼 까다로운 등록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민성의 기술, 그러니까 이민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이고 심지어 부족 직업군에도 속해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전문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왜 저희가 이민, 유학 후 이민하면 뻔히 떠오르는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직업군들 기술이 나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학교를 이제 개방을 했는데 네. 어쨌든 거기 들어가려면 학교를 지금 IH 점수 같은 것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입학하려면 학교? 아, 입학하려면 일단은 입학하기 전에 제가 아카데미 뉴질랜드 그 네. 입학방 그게 이제 유일한 저희가 약학 테크니션 운영 학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입학 절차가 2년 학과이고 영어는 6.5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IELTS 6.5를 내시든지 현재 자체 시험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영어 자체 시험을 통해서 IELTS 6.5의 실력이 된다 그러면 2차 시험이 또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뭐냐면 이 약학 테크닉 이런 그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그런 시험인데 산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그 약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제하고 하려면 뭐 밀리그램이라든가 이런 좀 수학에 아예 그냥 수학 포기자들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진짜, 네. 산수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상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환자들이 뭐 인슐린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서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들이 굉장히 단순한데 그런 쪽으로 좀 건강 이런 쪽으로 상식을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까지 통과를 하면 입학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말을 듣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약학에 관련되다 보니까 전문 용어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 입학, 많이 해야죠. 입학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실제로는 2년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년 공부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쉽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공부도 소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특기.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뭐 체육도 특기지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특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민을 위해서 기술직은 저희가 뭐 몸을 쓰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거를 도전하셨다가 너무 이렇게 좀 안 맞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오히려 영어 공부에 한 6개월, 1년 정도 더 투자를 하셔서 약학 테크니션으로 입학하셔가지고 지금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하시는 제 고객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사람이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올 7월 달 입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많이 뽑질 않거든요. 다른 뭐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입학 그 수가 있는 거는 아닌데 정원이 20명이에요. 20명 중에 14명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국 분들이 수학이나 뭐 공부에 이렇게 좀 발달이 돼 있어 그러나 또 남들보다 좀 잘한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오픈되자마자 굉장히 크게 관심을 보이신 분들도 한국 분들이시고 실제로 등록 현황도 한국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 이제 약학을 이제 계속 이제 네.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약사에 대해서도 네네네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 맞다 네. 그 아카데미 뉴질랜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네. 지금 하려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빠졌네요. 제가 학교를 먼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그 아카데미 뉴질랜드라는 약학 테크니션 전문 그 학교는 굉장히 역사가 한 30년 정도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클랜드 시내와 오클랜드 북쪽 지역의 힐크레스트 아시죠? 네네. 힐크레스트하고 하윅 그리고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 등의 이제 약학 테크니션이 약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 등지에 약학 테크니션을 공급하는 굉장히 그런 학교로서 명맥이 있는 학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클랜드 시티 캠퍼스가 없었는데 작년 10월에 유학생들한테 오픈을 하면서 시티 캠퍼스가 새롭게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클래스씩 20명 정원이라 그랬죠? 20명씩 딱 두 번만 입학이 허가가 됩니다. 1월하고 7월. 1월하고 7월. 네. 네. 잘 아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 준비하신 분들. 네. 입학을 그렇게 허용하고 입학 정원수가 또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입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빨리 문의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클랜드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오클랜드 시티 캠퍼스에서 이론을 공부하시고 실습은 힐크레스트에 있는 캠퍼스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네. 지금 약학 테크니션이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들어보니까. 네. 근데 매력적이기는 한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사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연봉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민을 생각을 하고 평생 직종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한테도 괜찮겠지만 여자분들한테도 평생 직장으로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거고요. 그리고 비전을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 약학 테크니션이 뭐 연봉이 내가 왜 회사에 가면 팀장도 되고 뭐 이렇게 지위가 올라갈수록 연봉이 오르잖아요. 그런 정도로 뭐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직종은 아니지만 저희 그 약사 동생 아까 전에 그 통화한 약사 동생에 의하면 그 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법이 내년 중반쯤에는 변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본이 있다면 누구라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약사를 고용하면 되는 걸로 이제 법이 거의 뭐 승인 단계에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약사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학 테크니션으로 사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약국 매니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급여가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자본이 된다면 약국을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비전까지도 가지고 있다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게 반대로 약학 테크니션이 네. 약사를 고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 들어가서 몇 년간의 이제 그 일을 하는 동안 그쪽 업계에 대해서 알고 널리지가 생기고 이러면 당연히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전을 잡으시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유일한 단점이 연봉이 낮진 않아요. 아예 뭐 미니멈이거나 이렇게 낮지는 않은데 그 연봉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다른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그게 단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이 바뀐다 그러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죠. 너무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코코스 유학원 그 이민 시장하고 계속 약학 테크니션에서 이제 알아보는데 중간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이 그 우리 이명 시장님께서 출장을 가시잖아요, 한국으로. 네. 오랫동안 가시는데. 네네네. 이번에 어떤 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9월, 그러니까 10월 초에 저희 그 코엑스에서 매년 하는 박람회가 있고 또 유학 박람회. 예, 유학 박람회가 있고 10월 중순에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개최하는 또 영주권 유학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10월 초부터 10월 한 20일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 그 한국 종로지사와 강남지사에서 또 뉴질랜드 문의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호주가 네. 비자법이 올해 7월로 약간 변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이렇게 2년 동안 쓴 학생이 학교를 갈 경우,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요리 학교를 갈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 호주를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이민이라든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민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로 GTE라고 정말 왜 너는 학사가 있는데 요리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에 대한 뒷받침 서류를 거의 뭐 영주권 할 때 이렇게 내는 서류처럼 굉장히 보조 서류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프로세싱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대안으로 좀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유학권을 네. 하시다 보면 이제 네. 한국에 또 가시면 네. 유학 보면 아직도 이렇게 뜨겁나요? 네, 근데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만을 상대로 그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마켓이 지금 현재는 너무 크니까. 크고 네네. 너무 심하게 크고 저희 회사에도 중국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뭐 다른 한국 직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몫을 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 브라질 직원 한 명 있고 그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는데 한국 마켓은 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숫자가 줄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민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호주가 7월부터 그렇게 되면서 문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그 좀 와서 강남지사 종로지사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트레이닝도 하고 상담도 하고 좀 정보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일찍 출발합니다. 네. 그 앞으로도 그럼 뉴질랜드 네. 이민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나요? 유학 후 이민이라든지 뭐. 네, 왜냐하면 그 웨스턴 국가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민의 문이 굉장히 열려 있는 편이거든요. 정말 이 나라에서 원하는 학력 점수, 그 다음에 취업만 하면. 그 내가 공부한 걸로 취업을 해서 내 기술만 보여줄 수 있다면 이민이 되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반드시 영어는 수반이 돼야 되고 지금 이제 트렌드가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영어 실력은 반드시 이제 수반돼야 되는 걸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근데 뉴질랜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인기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네. 우리 이제 네. 그 약사 공부 그러니까 같이 약학 텍스케이션이 이제 정말 아까 그 비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약사를 고용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약사 공부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약사 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약사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학교에서 약사 학사 과정을 졸업을 하시고 그게 이제 4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원 또는 커뮤니티 약국에서 1년간 인턴십이 있습니다. 그 인턴십을 하고 난 다음에 뉴질랜드 약사협회에 등록하셔서 약사가 되는 거고요. 매년 이제 지속적인 트레이닝, 일정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애뉴얼 practicing certificate라고 그걸 계속 리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약학 테크니션에 비해서는 2년이 더 소요가 되죠. 근데 실제로 저희 그 학생 중에 약학 테크니션은 아니었지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약대로 들어가가지고 언제 졸업하나 했더니 벌써 이제 내년에 졸업이고 투자할 만한 분야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4년이란 기간하고 2년이란 기간이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뭐 다루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좀 공부에 좀 소재 있는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약사로 너무 추천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뉴질랜드 대학 중에 약대를 제공하는 학교가 오클랜드 대학교하고 오타고 대학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클랜드 대학도 유학생 입학을 재작년까지는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아예. 근데 이제 작년부터 오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헬스 사이언스라고 보건학 쪽으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 약대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처음 오클랜드 대학교도 유학생한테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헬스 사이언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문을 열었으니까 3월 입학에 문을 열었으니까 작년에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그 친구들이 헬스 사이언스 후에 내년에 약대로 얼만큼 진학을 할 수 있느냐가 제가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또 섹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든 여기 현지인 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한데 보건학 그 이후에 의대라든가 약대라든가 치대라든가 갈 때는 유학생 입학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유학생 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예를 들어서 헬스 사이언스를 120명 정도 받는다면 2학년 때 약대로 들어갈 수 있는 유학생의 숫자는 약 5명에서 8명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극히 작네요. 굉장히 소수네요. 치열하죠. 네네. 네, 의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지인 학생,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현지인 학생이라면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유학생이라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왜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전화했었던 약대 동생 있잖아요. 그 친구도 유학생이었다가 오타고 약대 졸업하고 약사로 취업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러면 공부를 네. 잘하는 우리 그 약학 테크니션에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 컨설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는 직업군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제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자료를 많이 이렇게 모으는 그런 또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예,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양업종, 의료업종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여가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주거, 뭐 시니어 용품 산업까지 굉장히 실버 산업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시니어 관련 정책들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사실 청소년들한테 그 커리어 어드바이저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직업 상담사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학 테크니션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얘기 저출산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고령화와 더불어서 저출산도 상당히 전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네. 그 저출산의 영향을 받아서 산부인과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기저귀 회사, 분유 회사들이 몇 개 이렇게 메이저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좀 작은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또 이렇게 사회적 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약학 테크니션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걸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빨리 준비하셔서 최대한 빨리 입학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고령화에 이 영향받는 직종이 헬스케어잖아요. 네. 근데 이 헬스케어도 거의 한 6년 전에 굉장히 그 유학 후 이민 과정으로 붐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간호사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간호사들이 이제 여기 이 나라에서 헬스케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병인으로 취업을 해서 영주권까지 가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사실 간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영어 부분에서 그들 필리핀 분들 굉장히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이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은 약간 6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약간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레벨 5나 6는 좀 그런 감이 있지만 레벨 7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학 테크니션이 많이 이 인력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열정이 느껴지는 우리 네. 이미아 실장님과 함께했는데 네네네. 좀 아쉬운 마음은 들어요. 네. 아예 또 옵니다. 10월 중순에. 아주 잘 다녀오시고 네네네. 또 우리 또 더 많은 또 지식과 또 네. 정보를 갖고 또 네. 이렇게 유학 그리고 또 이민 관련돼 가지고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우리 코코스 유학원 이미현 실장님과 함께했고요. 아, 정오의 만나요는 다시 듣기로도 저희 웹사이트 www.spmtv.kr 들어오시면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시고 또 다시 듣기를 통해서 궁금했던 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접속하셔가지고 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연락처를 연락하면 또 방송 네네네네. 이후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네, 굉장히 쉽습니다. 오클랜드@icocos.com입니다. 오클랜드@icocos.com. 전화번호는요? 전화번호는 0930-0082입니다. 네. 요즘 전화하셔가지고 또 유학이나 또 이민 관련돼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 네. 주실 거죠?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호주 출장, 한국 출장 다녀와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